Busters, 애주와 위연넷 아라스레 손재 저래 육님 뭐네 귀엽던 녀석 볼래 형태가 다르지 아이 근데 깊이 완하닛 저 여자와 색이 돌아 falling falling falling 조닥이 생고라비 존티 나는 고라지 너 흘러감진 사이여 시구 부연히 와지 나로 한게 아냐 마체처럼 완전러해 이 모든 나 구역이야 구역을 기나저해 자는 진짜 무엇이 뭔지 몰라 종이 영표 없는 뭔지 좀 봐 세계에서 어깨 노는 게답 Freak it up, ready go 오랜 밤에 홈 행제로 Oh, 야야 꿈 행제로 Everybody say yeah Oh, 멀쩡한 날이 엄 와자리가 자리나 싸가지 바가지야 야라리 야라리야 올라봐라 꿈 행 와자리가 자리나 싸가지 바가지야 야라리 야라리야 상대면 say hey yo 점어서는 say yo 악에서만 say yo 에이요 에이요 어느샷은 나쁜지만이 와바니 대충 그런 간지 It's time for some action Hey brother 자 바로 진작 할로 사워프 사구 파토 오사나 우리 젤로 사랑해봐지 사그리 Are you understood to be dummy 긴장은 조금 저 어깨 겸은 끝이 나지 알리갈리 쟤는 진짜 멋이 뭔지 몰라 저기 영표 없는 뭔지 좀 봐 세제선 여업이 노는 게잡 Break it up, ready go 어느 보라 붐 행제로 Oh, 야야 붐 행제로 Everybody say yeah Oh, 모종한 날이 엽 와자리가 자리나 싸가지 바가지야 야라리 야라리야 어느 보라 붐 행제로 가다리 가다리야 야라리 야라리야 가만인 원용해 사랑 데려와는 사람만 This moment 행복해 사는 위로 Don't be acting like a loser Oh, wow, wow, oh, wow, wow, Don't be acting like a tombo 이제 그만 꿈쳐 내 남자 구절 Rule it out, we not no go 봄 행제로 행제로 oh, 모종한 날이 엽 와자리가 자리나 싸가지 바가지야 야라리 야라리야 어느 발에 품행 와자리가 자리나 싸가지 바가지야 야라리 야라리야 oh.